listen. 멀리서도 네가 보였나 느낌이 와 왠지 난 오늘이 끝날 우리 사귀는 그날 다른 남자와는 달란 난 너 빼고는 out of mind 더 못 참겠어 좀 더 가까이 와 Oh girl 솔직히 말할게 Oh girl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 Oh girl 아침 태양 같아 이제 네가 없는 밤을 끼어 내 곁에만 둘 거야 오늘부터 1일인 거야 우리 드라마 같은 운명인 거야 둘이 영화 같은 설렘일 거야 I do 너에게 내가 딱이야 진짜 이런 적이 이번 처음이야 왜 좋냐고 내게 묻지 마 하루 1분 1초가 너만 보다 못 참겠어 좀 더 가까이 와 Oh girl 밥, 영화 and coffee and go home 아무 일도 없이 보는 day course no more 날 그냥 보내고 메모했던 text number 가을음 잡아 벌써 수십 개가 넘어 입술 자면 너도 감 잡았잖아 고백하면 눈 딱 감고 빨아줘라 Baby girl would you be my girlfriend? That's right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인 거야 우리 드라마 같은 운명인 거야 진짜 이런 적이 이번 처음이야 처음부터 미친